꽃이 너와 닮아서 눈 감는 순간 잊을 수 없을 거예요. 돌고 도는 인생 언젠가 스칠 테니까 내 가슴 도려내듯 뒤돌아가나요. 이제는 난 아닌가요. 살아서는 내 것이 아니 노로 돌아갈 인생. 가지 말라고 떠나지 말라고 부질없는 그 떠나지 말라고 부질없는